너에게 들은 한마디 이제 그만 끊자고 연락하지 말자고 한참 동안은 혼자서 생각했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너 솔직한 마음을 말해줘 알아듣기 쉽게 말해줘 숨기지 말고 말해줘 날 떠나가는 이유도 더 늦기 전에 말해줘 내가 너를 잡을 수 있게 지나온 시간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루 종일 기다린 집에서 널 붙잡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했어 한참을 멍하니 날 바라보며 해준 말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하기 싫다고 보낸 시간은 가만히 서 있었어 혹시 내게 다시 오지 않을지 다시 한번 너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어 내게 솔직한 마음을 말해줘 알아듣기 쉽게 말해줘 숨기지 말고 말해줘 날 떠나가는 이유도 더 늦기 전에 말해줘 내가 너를 잡을 수 있게 지난 우리 시간이 멀어지지 않도록 가지 말라고 술이 쳐봐도 들리지 않나 봐 조금만 지워봐도 생각나 제발 돌아와줘 내게 돌아와줘 My love 혹시 너 올까봐 멀리서 볼까봐 아무것도 벗어나지 못하고서 계속 서 있어 아직도 죽을까 밤새 들려 눈을 감아도 네가 보여 난 항상 너만 기다려 솔직한 마음을 말해줘 알아듣기 쉽게 말해줘 숨기지 말고 말해줘 날 떠나가는 이유도 더 늦기 전에 말해줘 내가 너를 잡을 수 있게 지난 우리 시간이 멀어지지 않도록